푸른 밤 종현입니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일단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이고요, 쉬고 싶은 날에는 무조건 쉴 수가 있어서 평균 연간 휴가가 140일 정도 되고요, 평균 연봉도 대기업 수준에 정년 기준도 없고 일의 할당량 같은 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직원들도 최고의 업무 효율을 내는 거겠죠? 사실 꿈의 직장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하고 일한 만큼은 보수 받았으면 좋겠고 내 분야에서만 어느 정도 인정받았으면 하고 주말이면 쉬고 출근 시간만큼 퇴근 시간도 좀 정확했으면 좋겠는 거? 뭐 이 정도.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적어도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계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죠? 2월 1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자이언티 그리고 크러쉬의 그냥이었습니다. 그러셨죠? 아, 오늘 또 방송국에서 함께 했는데 이 두 친구는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유쾌한 사람들. 2339님 아쉽게도 독서실이에요 하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좀 편하게 집에서 듣고 계셨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네요. 정말로 금요일 지금 12시가 넘었는데도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노력한 만큼 그거에 맞는 결과가 따를 겁니다. 1102님 밤샘 근무하면서 푸른밤 듣고 있는 간호사예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간호사분들 정말 또 밤에 일하시는 분들 많이 또 계신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힘 좀 내시길 바라고요.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73님 정해진 출퇴근 시간, 하고 싶은 일,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큰 바람인 걸까요? 안 그래도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네요 하셨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하고 싶은 일, 뭐 상당히 이 조건이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직업을 정할 때, 구직을 할 때, 뭔가 나의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돈을 벌 직업. 글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전 항상 잘하는 걸 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대부분 다 그렇죠. 정말 그래서 꿈의 직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힘들죠. 그 원하는 시간에 출근, 퇴근하는 것,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756님, 오늘 생방이에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생방이에요. 생방입니다. 생방으로 함께하는 푸른밤.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하죠. 작사가 겸, 작곡가 겸, 싱어송라이터 심연보씨와 함께합니다. MBC 라디오와도 인연이 상당히 깊으신 분이에요. 저랑은 처음 뵙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음악 이야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심현보 씨에게 궁금한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 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는 뮤직 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그저께 로드에 공연을 봤었는데요. 오늘도 좋은 공연이 있는 날, 뉴질랜드 남섬에서의 하루를 이 공연으로 보내볼까 합니다. 가수의 이름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브룩 프레이저라는 여자 가수인데요. 로드에 이어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질랜드의 여 가수로 웰링턴에서 태어나 10대 때부터 라이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악적인 재능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2014년에 4집 음반을 발표한 브룩 프레이저. 뉴질랜드 차트에서 4위에 올랐을 만큼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공연장은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 있습니다. 모두가 기대감에 부푼 표정이네요. 이곳은 그저께와 같은 공연장인 퀸스 라이브.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브룩 프레이저의 Kings and Queens였습니다. 저도 좀 뭐랄까 난 익은 가수가 아니어서 찾아봤는데 노래 나가는 중에 상당히 뭐랄까 유명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가수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아티스트를 알아가네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을 진행하면서. 장예슬님, 지금 나오는 노래 다운받았어요. 이런 스타일의 노래 좋아요. 신나는 것 같으면서 몽환적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뉴질랜드 혹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아티스트들이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죠. 이게 또 영국과 미국과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브룩 프레이저 노래 들어봤고요.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장은정님, 오늘 산에 다녀왔는데 좁은 산책로에서 커플이 손을 꼭 잡고 비키질 않는 거 있죠. 아, 그 사이를 가르고 지나가려다가 그냥 조심히 비켜갔어요. 저 잘한 거 맞죠? 하셨습니다. 내일이 발렌타인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좀 세상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달콤해졌어요. 너무 달콤한 거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당뇨와요. 저 깜짝 놀란 게 잠깐 음악 나가는 동안 휴대폰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딱 내렸는데 갑자기 제가 설치하지도 않은 발렌타인이 됐다고 갑자기 휴대폰이 하트가 막 뿅뿅 날아다니고 그래요.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요. 전 발렌타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막 남의 휴대폰이 이렇게 뭐랄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자, 공호 이사님, 매일 침대에 누워서 듣다가 오늘 늦어서 택시에서 들으니까 새롭네요. 푸른밤 듣고 있는 기사님 응원해주세요. 유일선 기사님이세요. 하셨습니다. 유일선 기사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피로 날려보내시고. 그 기사님들의 뭐랄까 등록증?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로 정보 보시고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이야기 나누다가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적지까지 잘 가시고요. 푸른밤도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0825님, 0852님, 안녕하세요. 14일은 저희 딸 혜연이의 생일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종현씨가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생일 축하해요. 달콤한 날에 태어났네요. 발렌타인데이에. 생일 축하드리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 생일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선희님, 남편은 불금을 넘어 불토까지 회식 중이고 8개월 딸내미랑 둘이 씨름하다가 이제 잠들었네요. 남편 기다리며 푸른밤 처음 들어봐요 하셨습니다. 아이쿠, 불금을 넘어섰네요. 그래요. 불토가 되었네요. 아이, 그래도 좀 들어오셔서 딸과 아내분에게 조금 잘 해주시지. 들어오시면 등짝 스매싱 하세요. 늦게 들어왔으니까. 김보원님, 할머니 댁 가는 기차 아니에요? 조용조용해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오, 좀 일찍 내려가시네요. 벌써 내려가시는 건가? 설? 설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벌써 내려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심히 가시고 이 시간에 타는 기차는 저 예전에 정말 새벽에 한번 기차 타본 적 있거든요. 거의 한 새벽 4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아침이었으니까 아 4시 넘었었겠네요. 어쨌건 밤에 탔었는데 이 밤에 타는 기차의 느낌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걸 떠나서 주위가 상당히 타고 있으신 분들도 다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니까 뭔가 사색이 적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또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민님, 내일 아침 7시 30분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할 게 산더미네요.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할 일이 좀 많이 남으셨나 봐요. 잘 정리하시고요. 이게 또 못 일어나면 정말 큰일인데 알람 잘 맞추시고 혹시 모르니까 한 3개 정도 맞추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5분 간격으로요. 조수진님, 푸른밤 라디오는 오늘 처음 듣는데요. 요즘은 기쁜 일만 생겨요. 전 올해 2학년이 되는 대학생인데요. 오늘 1학년 때 총 성적이 나왔는데 간호과 1학년 190명 중에 제가 6등이랍니다. 정말 기뻐요. 심지어 내일은 남자친구와 첫 데이트고요. 설레서 잠도 안 와요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6등 하신 거 본인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내일 첫 데이트. 저는 내일 생방해요. 2901님. 항상 금요일 12시부터 50분까지 차 운행하며 종현 씨 목소리 듣는 50대 중반의 아줌마랍니다. 오늘도 정겨운 목소리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셨군요. 자,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10cm의 스토커. 이 곡은 이수은님 신청곡이고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Love is Everything. 이 곡은 서연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 낳고 It's time for us to walk this Sunday It's time for us to walk this Sunday All around the world this time of year All around the world this time of year As a matter of fact it won't cost you nothing As a matter of fact it won't cost you nothing It's in your heart you got it right there You got it right there The truth is, your heart is the biggest gift you can give anyone.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0cm의 스토커,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Love is Everything. 두 곡 들으셨어요. 푸른 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연극 옥탑방 고양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에 위치한 틴틴 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 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유리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주얼리에 네가 참 좋아 성시경에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이런 노래들의 공통점 뭘까요? 대박난 곡? 뭐 달달한 프로포즈송? 아닙니다. 바로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분 앨범은 언제 발표되는 걸까 기다렸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푸른밤 심야포차 따뜻하고 일상적인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심연보 씨와 함께합니다. 네, 한때 푸른밤의 가족이었던 분이죠. 푸른밤에게도 상당히 특별한 분입니다. 심연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유. 너무 반가워요. 네, 전 처음 뵈요. 저도 예, 처음 뵙죠. 항상 목소리로만 네. 들었던 심연보 씨, 와,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또 푸른밤에는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전에 제가 푸른밤 한동안 게스트도 했었고요. 네네. 소위 그 대타라고 하죠. 네. 네, DJ가 무슨 일이 생기면 네네네. 네, 좀 이렇게 와서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푸른밤은 되게 익숙해요. 익숙한데 근래 제가 심야 프로그램 나왔던 적이 별로 없었어서 네네. 오늘 늘 오는 MBC 스튜디오인데도 밤에 오니까 좀 다른 곳처럼 느껴지고 조명이 또 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즈넉하면서 네. 분위기 좋네요. 고즈넉한 분위기. 고급 역시 작사가 역시 작사가예요. 고즈넉한 분위기라는 게 이게 사실 문어체거든요. 일상어는 아니죠. 일상어가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자, 앞서서 유리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성시경, 우리 제법 잘 어울려 이런 곡들을 또 소개를 했었는데 네네. 우리 가족분들이야 모두 아시겠지만 네. 또 심연보 씨가 작사하시고 참여하신 곡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좋은 가사들. 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쓰는지도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혹 그 푸른밤 운전하다가 네. 중요시 진행하는 거 들어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요 코너는 네. 못 들어봤었거든요. 심야포차. 네, 근데 앞에 시작이 되게 좋네요. 맛있게 막 네, 그렇죠. 음식하는 효과들이 막 저희 PD님께서 네. 상당히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낸 음원이세요. 되게 맛깔스러운 본인이 스스로 찾으셔가지고 막 깍두기 씹는 소리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막 찾아봐서 이렇게 조합을 하셨는데 실제로 녹음하신 거 아니에요? 상당히 심야포차라는 컨셉과도 잘 어울리죠. 네, 좋아요. 자, 사실 심연보 씨에게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인터뷰한 걸 또 봤어요. 보니까 완벽하게 외롭지 않아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시간대에 완벽하게 외롭지 않으려면 사실 결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바뀐 점을 인터뷰하다가 네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한 5개월? 이제 6개월째 됐거든요. 결혼한 지. 6개월째.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일상에 큰 변화는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크게 달라진 점도 없고 네네네. 원래 비슷한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고 일할 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좋더라고요, 진짜. 어떤 거요? 왜 사람이 누구나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누구랑 같이 살아도 사실 외로울 때가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죠. 함께 있어도. 제가 그 느꼈던 기분 중에 그 진짜 끝간데 없이 공허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외롭다.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오는 네네. 자연스러운데. 입버릇처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완벽하게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외로울 때가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사람이 있고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늘 있다는 게.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할 그 부분이 상당히 좋나요? 네, 제일 좋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종현 씨 만약에 이제 누구하고 얘기가 하고 싶거나 네네네. 누구를 만나고 싶거나 얘기가 듣고 싶거나 그러면 약속을 해서 누구를 막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듣고 그렇죠. 이러긴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네.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굳이 누구랑 약속을 안 해도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고 제가 피곤한 날은 얘기 좀 듣다가 그냥 자고 제가 할 얘기가 있는 날은 또 좀 하다가 자고 이러는 게 그렇군요.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희 집 강아지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나누죠. 강아지가 좀 가요. 듣다가 귀찮은지 자기도 이제 시끄러운지 자야겠다는 식으로 오늘 할 얘기 많구나 이 양반이 이러면서 좀 듣다가 같이 자는 거죠. 자기도 자야겠는지 슬슬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네. 좋군요. 전 예전에 이야기는. 화분 이런 거하고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저 혼자 우리나라 제가 식물 한동안 키웠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말기 증상이 뭐냐면, 네. 혼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혼잣말. 운전하면서 혼잣말. 이런 거 있잖아요.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되잖아요. 네네. TV를 보다가 자, 라면을 끓여볼까? 라면 좀 먹을까? 라면이 어딨나? 출출한데. 진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데요? 물을 틀. 자, 물을 받고. 자, 방송. 혼자. 혼자 방송하는 네. 개인 방송 중. 그리고 혼자 이렇게 먹으면서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이지도 말하지 않나요? 저는 심지어 그래요. 내가 왜 혼잣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이러면서. 어쨌든 외로움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 네. 이게 지금 심야포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아요. 술 좋아하세요? 저는 아주 잘 마시진 않는데요. 네. 그냥 PD님께서 에이가 나왔는데 이거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아, 예전보다는 네, 제가 줄었다. 술자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지금도 그래서 뭐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그 시간 없을 때는 네. 그냥 집에서 네. 늦게 끝나거나 이러면 집에 맥주 몇 캔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안주 만들어서 상당히 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시네요. 지금 또 신혼이어서 그런 건 네. 아닐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 소주 한 병 반? 그 정도면 즐기기에 딱 좋은 네, 맥주 마시면 한 네다섯 병 정도. 저는 생맥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좋아해서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맥주 마시다가 안주를 하나 개발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뭐죠? 레시피를 좀 공유해 주세요. 진짜 간단해요. 진짜 간단한데 맥주 안주로 좋아요. 네. 지금 입맛 따셨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반찬으로 많이 먹는 오징어채 있잖아요. 오징어화채. 오징어채. 아, 오징어채. 그 마른 오징어 이렇게 채쳐 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이렇게 졸여서 안주, 아니 반찬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초고추장을 찍어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는데 저 집에서 그냥 정말 버터. 네. 버터를 팬에다가 이렇게 쫙 두른 다음에 네. 게를 넣어요. 그 다음에 꿀. 꿀? 정말 꿀. 요즘에 또 허니가. 그래서 이게 지금. 허니버터네요. 그렇죠. 딱. 이게 허니버터 오징어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그냥 꿀하고 버터만 있으면 맛있구나. 그냥 뜬 게 아니구나. 되게 맛있더라고요. 마성의 레시피. 오징어 원래 맛도 있고 이러니까 맥주 안주를 아주 좋아요. 맥주를 그렇게 잘 드신다는 제보가 막 속속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맥주 좋아합니다. 어떻게 너는 배 안 부르니 막 이러는데 저는 맥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마셔도. 뭐 술 버릇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술 많이 마시다 보면 또 네.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청년기 때 좀 술 버릇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버릇이 있으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좀 버릇이 안 좋은 버릇이 있었어. 그 제 20대 후반 이럴 때, 네. 전에 밴드 하고 이럴 때는 네네네.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았는지. 밴드 할 때 역시 사회적 불만을 갖고 있어야죠. 근데 불만이 있는데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술을 마시면 뛰었대요, 그렇게. 전력 질주. 달리기를 하셨다고요? 달리기를 했대요, 달리기를. 근데 네. 친구들 그 당시에 제보에 의하면 야, 너 진짜 빠르더라. 잡을 수가 없다. 본인은 기억이 안 나시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그쵸, 위험하죠. 의식적으로 고쳤어요. 그 뒤에는 술 버릇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이야 뭐 없으시다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되게 네. 독특한 버릇이네요. 달리기. 뭐 사실 술자리 하면은 네. 뭐 심현보 씨는 말씀도 잘하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하니까 상당히 분위기 메이커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술자리에서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왜 각자 자기 하루 일상을 살잖아요. 네. 근데 일상을 살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자기 오늘 하루치의 경험을 하고 들어가서 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친한 친구 만약에 한 4명이랑 같이 밤에 퇴근 후에 만나서 이렇게 술자리를 하거나 이러면 그 친구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오늘 뭐 회사 갔다가 뭐 인터넷으로 뭘 샀는데 와, 이거 물건이 되게 좋아. 뭐 이런 기능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사람이 그날 본 영화 얘기 아니면 그 사람이 새로 산 무슨 물건 얘기 뭐 먹은 음식 얘기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한 5인분 정도의 경험을 하고 자는 것 같은 하루치를 다른 사람들의 하루치의 경험들도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간접 경험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SNS나 이런 걸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심현보 씨의 신보가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그 전에 노래 한 곡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 먼저 들을까요? 이번 앨범에 있는 수록된 곡 중에서요 네. 제가 그 더블 타이틀 그러니까 타이틀곡이 두 개인 셈인데 네. 차갑다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은 노래를 제가 안 불렀고요. 그래요? 임수롱 씨가 불렀어요. 2AM에 네, 임수롱 씨가 불러서 요 곡을 같이 한번 듣죠. 그러면 이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심현보, 임수롱 함께한 차갑다 듣고 오겠습니다. 참 차갑다 콧등깃을 여미고 잠깐 두 손을 비빈다.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심현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차갑다라는 곡이었습니다. 임수롱 씨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이 곡이 앨범의 타이틀 네네. 곡인 거죠? 네네. 그 임수롱 씨와의 그 콜라보레이션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제가 부르려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녹음을 하기 전에 그 가사가 다 나왔는데 네. 이게 이야기가 좀 청년이 했으면 좋겠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별 이야기인데 네네네. 이별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게 아주 딥하고 막 이런 기분의 가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헤어짐인데 그냥 쿨한 건 것 같아요. 보내는. 네, 그냥 이렇게 왜 탁 보내고 턱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아 이게 약간 좀 소년의 느낌이 남아 있는 청년 정도가 불렀으면 좋겠다. 네네. 사실 이런 생각으로 누가 부르면 좋을지를 막 고민하다가 찾으셨군요. 네, 임수롱 씨가 전에 그 애프턴 프로젝트하고도 한번 콜라보한 적이 있었고요. 네네네. 또 그 윤종신 씨 앨범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느낌들이 좋았었어가지고 노래를 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덥게 부르지 않고 좀 이렇게 서늘하고 무덤덤하게 부르는 느낌이 좋아서 같이 했어요. 노래 제목과도 그럼 좀 어울리는 보컬이었네요. 차갑다. 하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군요. 최소연님. 노래 가사에 1년이라고 하지 않고 365날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후렴구에 너 없는 365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부분을 또 들으시고 보내주신 이야기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표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사 쓸 때도요. 곡 쓸 때도 그렇지만 가사 쓸 때 특히 이제 말의 뉘앙스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1년이라고도 부르고 네. 365일이라고도 부르고 12달이라고도 부르고 맞아요. 4계절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365날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가장 긴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365일보다 왠지 365날이 더 긴 느낌? 네네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썼어요. 365날이라는 표현은 길게 1년이라는 걸 좀 더 뭔가 느리게 천천히 표현을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강유나님, 현보님 진짜 이름만 들어도 반갑네요. 간만에 푸른밤 본방 청취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디오 VIP 게스트님 나오셔서 행복합니다. 현보님 새 앨범 나온 거 매일 재생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이 총 9트랙 수록되어 네. 있고 4집이잖아요. 그렇죠. 4집이죠. 앨범의 전체적인 타이틀은 따뜻. 네. 따뜻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곡들이요.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쓴 곡들이 아니고 네. 진짜 한 2, 3년에 걸쳐서 띄엄띄엄 작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곡을 한 곡 쓰고 막 6개월 지났다가 다시 좀 고치고 가사 몇 줄 쓰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2, 3년 작업을 하니까 그 사이에 막 계절이 계속 바뀐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가사를 나중에 쓰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유독 계절 얘기도 많고 온도 네. 얘기도 많고 또 왜 사람한테서 받는 어떤 그 온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따뜻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앨범을 제가 받았는데 일단 앨범이 너무 뭐랄까 심플한 느낌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좀 독특한 건 곡 해석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석지가 있어요. 네. 그게 사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네. 곡을 쓰면서 느꼈던 예, 이런 생각으로 가사를 썼어요. 이런 감정이었어요. 뭐 이런 네네네. 얘기들을 담았어요, 그냥. 그 이 안에 되게 재밌는 게 가사적인 감성적인 부분도 해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서 편곡을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쓰게 됐는지 작업을 하는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도 써 있어서 상당히 앨범을 들으시면서 뭐랄까 그냥 완성품만 만난다라는 느낌보다는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네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해석집? 이게 들어간 것도 참 재밌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앨범이라고 하면 네. 뭐 여러 곡을 또 쓰셨고 이 곡은 이번 앨범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한 곡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곡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9곡이 실렸지만 더 많은 곡을 준비하셨던 거죠? 그렇죠. 더 사실 한 4-5곡 정도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그거 이제 데모 녹음하는 과정에서 걔네들은 이제 누락된 이 곡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전체 컨셉을 생각했어요. 네. 이번 앨범을 내면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들이 뭔지를 생각했고 그래서 뭐 포크 음악 가장 기본적으로는 포크 음악의 기본을 두고 가사 네. 이야기도 좀 그렇게 풀어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곡을 쓰는 과정에서 왜 곡을 쓰다 보면 이런저런 음악들이 다 막 해보고 싶으니까 막 했다가 나중에 들어보면 얘네들은 안 어울린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다 하나하나 다른 분들에게 저쪽으로 가 있군요. 쭉쭉으로 가기 앨범 말고 저기로 자 저기 한번 가보고 가기 시작하는 건 불안해요. 그래서 아 뭐 좋은 가수분들 만나서 또 빛을 발하게. 그럼 좋죠. 뭐 작업 속도 이런 것도 궁금해요. 휴면부 씨 같은 경우에는 곡도 쓰시고 가사도 쓰시고 거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멜로디를 먼저 쓰시고 가사를 쓰시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곡을 먼저 쓰는 것 같고 네. 가사는 사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써질 때도 있고 그다음에 막 정말 한 뭐 몇 달씩 가사를 쓸 때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 매번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사가 한번 막히면. 그냥 한 세 달 정도는 그 곡도 안 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야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그냥 꽂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뭐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대부분 저는 근데 이제 많이 써서 그런지 네. 좀 느껴져요. 제가 뭘 하다 딱 막히면 아 이거를 될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 놔버리고 그냥 놀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때 그때 그냥 생각해서. 네, 바꾸는 편이고 저는 진짜 가사 정말 안 써질 때는요 집안에서도 소파에서 쓰다가 침대로 가서 쓰다가 환경을 바꿔보는군요. 저는 식탕 밑에까지 들어가서 써본 적 있어요. 식탕 밑이요? 네, 뭐 어디 뭔가 좀 아늑한 곳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네. 저 진짜 식탕 밑에 들어가서 초 하나 켜놓고 써본 적도 있어요. 아 정말요? 정말 그래서 나온 곡이 뭐죠? 네? 그래서 나왔던 곡이?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너무 안 써져가지고 심지어 지금은 쓰지도 않는 이런 왜 우리가 흔히 연습장이라고 말하는 네. 스프링 들어있는 그 철되어있는 종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막 펜으로 썼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분들과도 작업을 하셨고 이전에 네. 이번 앨범에도 또 그런 곡이 있다고 들었는데 두근두근 오늘은 이 곡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시죠. 이 곡은 곡을 다 쓰고 나서 네. 가사를 썼는데 제목이 두근두근 오늘은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위로가 될 만한 그런 가사여서 원래는 혼자 부르려고 하다가 아, 그 뭐 위로를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네네. 스위스로우 분들 함께 했고요. 또 캐스커 융진의 노래 부르는 융진 씨 그다음에 노리플라이 권순관 씨 또 옥상 달빛 이렇게 같이 노래 합창이죠. 소위 말하는 합창. 후렴부 다 같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분들이 다 사실 위로의 아이콘들이죠. 아이콘들. 위로의 아이콘들. 네. 위로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들. 네. 다 한위로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분들. 작업 녹음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녹음하면서 이렇게 왜 각자들 색깔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자기 파트 딱 부르다가 이제 같이 한꺼번에 부르고 막 이럴 때 왜 막 스위스로 친구들은 원래 하던 대로 편곡 아 여기는 화성 이렇게 붙이고 여긴 저렇게 붙이고 아카펠라로 막, 네, 막 그런 것들 하는 게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의논하면서 재밌게 진행해서 그랬군요. 자세한 얘기는 3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실게요.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밤. 늦지막히 나온 집 앞엔 벌써 새계절이 오는지 바람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네. 시간 참 빠르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심현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집 앨범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첫 곡, 3부 첫 곡으로 웃어본다 드셨어요. 네, 웃어본다. 아, 이 노래 제가 들으면서 와, 되게 뭐랄까 그냥 뭐 산들바람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사집을 쭉 봤는데 상당히 역시 가사가 포인트가 있어요. 상당히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안녕한 너. 종현 씨는 안녕한 너.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네.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의 단어의 조합인 것 같아요. 안녕한 너라는 게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안녕한 너 때문에 고마운 오늘 하루가 된다라는 게 되게 로맨티스트시네요. 저는 사실 가사 쓸 때요. 네. 되게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단어나 문장의 뉘앙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네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어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안녕한 너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이 곡은 사실 가사를 진짜 금방 썼어요. 한 1, 20분 만에 가사를. 실제로 가사 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였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집에서 일어나서 동네 앞에 이렇게 나갔다가 네. 빵 냄새 엄청 좋네 이러면서 카페 들어가서 앉아서 잠깐 네, 누구 기다리다가 네. 그렇게 썼던 가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적인 얘기. 네. 뭐 하나도 특별할 게 없는 얘기인데 또 이런 것들이 주는 기분 좋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임이 음악이라는 게 상당히 사람이 들었을 때 특별하게 와닿는 경우 있지만 일상적인 게 상당히 고맙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편한 상태잖아요. 네. 제일 편한 상태니까 또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웃어본다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조태희 씨, 심현보 씨, 이소라의 FM 음악도시 때 1집 앨범 수록곡들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처음 팬이 됐어요. 일락 씨, 정지찬 씨 등등과 함께 라디오에 정말 자주 나오셔서 MBC 직원인 줄 알았던 적도 있네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심현보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MBC의 레전드죠. 그 한때 고정이 가장 많이 하셨을 때 언제 몇 개까지 하셨죠? MBC에서? MBC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라디오 게스트 많이 할 때 네. 지금은 근데 그렇게 아마 못 할 거예요. 제가 한 2005년, 6년 이때로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3, 4 합쳐서 한 19개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당 19개. 주당 19개면 그냥 뭐 틀면 나오는 거네요? 하루에 보통 한 5개 정도씩 소화했던 것 같은데.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제가 왜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한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다음 프로그램까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남아요. 2시간이나. 그러면 어디 가서 영화 한 편 보기도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그 2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이동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디 시간도 가지도 있고. 못하고 그냥 차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매니저랑 둘이. 네. 저는 제가 형사인 줄 알았어요. 잠복근무. 계속 그냥.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차 안에 그 다음 프로그램 하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오늘도 제가 종현 씨를 만났잖아요. 네, 처음 그렇죠. 봤지만 라디오 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아주 많은 부분을 라디오 하면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라디오 많이 하면서 인연을 만들어가고 다른 장르 음악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가사들이 또 나왔을 거고 음악에 도움이 많이 거고요. 되셨겠죠. 네, 그렇기도 할 거고요. 자, 3599님. 전 이번 앨범에서 스며들어 정말 좋아요. 이 노래 듣고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살아나려 하는 곡이었는데 깨 쏟아지는 신혼이 반영된 곡이겠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번 앨범은 네. 그 제가 한 2년 반, 3년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교묘하게 제가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에 꼴이 나는 지점까지의 기간이랑 겹쳐요. 아, 이런. 예, 그래서 앨범에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이란 리액션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 얘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상당히 제가 피폐한 사람입니다. 어 지금 되게 웃겼어요. 네. 아 이런. 그래서 아 그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푸른 밤의 제작진과의 뭐 다르고요. 아니요.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럴 수 있어요. DJ들은 그런 그런 얘기를 나왔을 때 타인의 연애에 대해 타인의 연애에 대해서 아 이런. 정말 제가 심현무 씨는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죠. 아이러니 나올 정도라면 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연애 세포가 네. 사망해 있는지 네. 어느 정도. 집에서 뭐 자꾸 키우고 그러죠. 네, 그렇죠. 아, 종현 씨 어떡하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네, 여기서도 이제, 은연중에 그러네요. 드러나네요. 네.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아 근데 이 아내에게 네네. 바치는 노래가 있다고도 들었는데. 아니 사실 앨범에 네. 와이프 생각하면서 쓴 곡이 많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아 이런. 네, 아까 웃어본다라는 곡도. 네네. 웃어본다라는 곡도 그렇고요. 아 이런. 스며들어라는 곡도 그런가요? 설마. 그렇죠.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전체적으로 좀 사랑이 많이 담긴 네. 그런 곡. 그런 앨범. 곡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저한테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제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게 사실 자기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이나 네. 현재의 생활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앨범이네요, 상당히. 그러면. 제목으로 되게 좋은데요. 아이런. 내가 아이런을 말할 때. 유지원님, 네. 심현보님 곡도 잘 쓰시지만 가사도 정말 잘 쓰시잖아요. 전 심현보 씨가 최근에 작사한 곡들 중에선 성시경 씨가 부르셨던 너의 모든 순간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심현보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장 좋아하는 작사곡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좋아하시는 가사 부분을 좀 알려주셔도 좋고요 하셨습니다. 유지원 씨가 보내주셨는데 제 친구도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네. 보내줬던 이야기였어요. 그 너의 모든 순간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우 고마워라. 이 안에 또 숨겨진 에피소드가 있다던데 만드시면서 이게 사실 가사를 쓰게 됐는데요. 네. 시간을 너무 조금 줘가지고 촉박하게 제가 밤에 이거를 시경 씨한테 받았어요. 네네네. 이거 내일까지 가사를 써야 돼요.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 근데 네. 정말 그 상태에서 네.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둘이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네. 가사를 오늘 써야 되는데 둘이 술을 마시고 일단 술을 거예요. 먹기 시작했네요.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거의 글렀다고 표현하죠.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잤어요. 네. 자고 새 아침에 한 8시쯤 9시쯤 한 3-4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그때부터 가사를 써서 그날 오후에 넘겨서 녹음을 한 곡이에요. 와, 그럼 거의 뭐 수정이 한 번도 없이 네, 수정 바로 안 하고 초안이 그냥 바로 네, 바로 녹음을 했던 곡인데 근데 뭐 또 써질 때는 그렇게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니고 빨리 써지는 곡들이 또 있죠. 어떤 때는 그렇게 막 애먹이는 곡도 있는데 이 곡은 생각보다 되게 잘 써져서 그러면 심현보 씨가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썼던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네. 그중에 그래도 지금 분위기와 지금 심현보 씨의 생활에 뭐 여러 가지에 잘 맞는 곡들 중에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뭐 되게 많은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가장 최근에 작업한 곡이 제일 좋아요. 매번.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물론 작업했던 곡도 물론 다 그 당시엔 좋았을 거고 지금도 좋은데 네. 저는 그냥 제가 동시대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작업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곡들을 혹은 가사들을 제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했던 거. 요즘에 했던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나만의 트렌드가 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또. 내 네, 안에 맞아요, 맞아요. 감성의 트렌드가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좋아하는 곡들이 또 바뀌는 네. 거겠죠. 지금의 나와 가장 잘 맞는 것이 가장 최근에 한 것일 테니까 이번 앨범에 또 네, 함께한 것들이겠네요. 네. 김지현님 와 방송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의 모든 순간 제일 좋아하는데 사랑합니다. 지금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송세령님 심현보님이 작사한 하루 너무 좋아하는데 이 곡은 또 어떤 노래죠? 이거는 박혜경 씨가 불렀던 하루라는 곡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이게 거의 제가 작업했던 곡 중에 거의 초반부에 작업했던 곡이에요. 90년대 후반에 나온 곡이었으니까 네. 제가 나 작곡 작사가로도 잘 되려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했던 저한테 되게 좀 이렇게 힘을 줬던 곡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낙엽님, 평소에 심현보님 음악을 참 좋아했는데 푸른밤에서 소개받은 이후로 정말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분이세요. 특히 이를테면 헤어짐 같은 좋아합니다. 아, 특히 이를테면 헤어짐 같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보내주신 거죠. 저 아는 분한테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푸른밤에서 네. 노래가 나왔었다. 황사라는 곡도 나왔었고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 얘기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좀 사실 푸른밤에서는 좋은 노래를 엄선해서 틀어드리기 때문에 아 이런 아, 신영보님께서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내주시기 때문에 아유, 어쩔 수 없어요. 틀 수밖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네. 권보배님, 심현복 씨가 작사한 곡들 중에 가장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 효자곡 어떤 곡일까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줬던 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요. 그 이런 곡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윤미래 씨가 불렀던 티가 불렀던 시간이 흐른 뒤라는 곡 가사 썼는데 그 가사도 쓰고 나서 되게 좋았던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윤미래 씨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줬었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곡은 네. 아까 도입부에 말씀하셨던 사랑해도 될까요가 개인적으로 제일 고마워요. 그 곡이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노래를 한 곡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 듣나요? 뭐 가장 꽂혀있는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심현보 씨가 요즘에 많이 듣는 곡이요. 네네. 저 요새 그 에드 시런의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아 에드 시런. 네, 그 중에 그 노래 제목이 뭐죠? All of the Stars인가요? 네, All of the Stars. 이게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의 OST로도 쓰였었는데 네네. 저는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를 못 보고 음악만 들었는데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약간 딱 꽂히면 계속 그거만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무한 반복하는 스타일인데. 하시는. 네. 와이프가 오빠 이 노래 너무 듣는다고 이제 너무 많이 듣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요즘에 살짝 덜 들었는데 아 이 곡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진짜 좋아. 이 노래 듣고 있으면요 그냥 막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에드 시런 또 내한 있죠? 맞아요. 내한 있어요. 네. 네.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함께 듣죠.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듣고 오겠습니다. It's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I sang a lullaby by the waterside I knew if you were here I'd sing to you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들었습니다. 와, 에드 시런 정말 천재죠. 좋아요. 어린.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그렇게 어쩜 다 좋지 곡이. 지금 제 생각엔 심현보님이 에드 시런에 꽂혀 있어서 다 좋게 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김태현님. 저는 딕펑스 비바 청춘이 좋아요. 제가 29살인데 아직도 물론 청춘이지만 이 곡을 듣고 있으면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보컬이랑 이름도 같아서 그런가? 현부님은 감성적인 가사의 1인자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거 태연인 것 같은데. 태연 씨가 뭐죠? 이렇게 태연인 것 같은데. 김태연 씨 네. 듣고 계세요? 어쨌든 비바 청춘 네. 이 곡도 또 푸른밤에서도 자주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이 곡도 작업할 때 재밌었었어요. 어떤 뭐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가사가 안 나와가지고요. 네.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어디 여행을 갔었어요. 네네. 해외 나갔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옆에서 막 그 스페인어로 얘기하는 걸 듣다가. 네. 아, 비바 프리메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제목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바 청춘이라고 가사도 쓰고 네. 앨범 제목도 비바 프리메라라고 그렇게 지었던. 그랬군요. 또 여행을 떠나셨군요. 네, 그 당시에는 여행을 갔었는데 우연히 어떤 펍에서 옆에 스페인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듣다가 저는 스페인을 잘 전혀 모르지만 네. 저런 이야기 뉘앙스. 중에서도 뭘 가져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그런 했다. 부분에서 또 정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건. 자, 박 준희님, 우와 듣다 보니까 정말 명곡 제작에 많이 참여하셨네요. 심현보 씨, 유명하셔서 성함만 알고 제대로는 몰랐는데 대단하세요. 노후 보장 되시겠어요? 명곡에 정말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연금인가 연금보험인가요? 이게 사실 저작권료 이것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다작을 하셨으면 더욱이 따뜻한 겨울 보장. 되게 어떤 되게 감성적인 네. 심야 프로그램에서 네네. 노후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뿌듯하고. 노후를 네.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래요. 건실한 프로그램의 건실한 청취자분들이에요. 네. 0756님 오늘 심야 포차 분위기 되게 좋네요. 심현보님 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또 지금 사실 신혼이셔서 갑자기 표정이 굳으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리액션을 해주시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액션을 주시다가 금방은 거의 뭐랄까 갑자기 단호해지시고 궁서체로 표정이 바뀌셨어요. 궁서체 웃기다 궁서체. 표정이 궁서체셨으니까 여러분 신혼이시라는 걸 네, 알아두시고. 사실 오늘 방송도 집에 있다가요. 네. 그 자기 전에 이제 하는 그 수면 세안 있잖아요. 네네네. 세안 마치고 이제 바를 거 다 바르고. 네. 방송국에 나오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잘 어우는 느낌. 이걸 다 바르고 자야 되는데 나가야 되니까. 맞아, 그런 게 있죠. 자, 오늘 가장 많이 온 질문이요. 네. 0718님이 보내주신 걸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작사 작곡을 꿈으로 갖고 있는 푸른밤 청취자입니다. 혹시 작사 작곡하실 때 어떻게 감명을 받고 곡을 쓰시나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곡을 쓰세요? 어떤 부분에서 좀 영감을 얻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네. 이런 질문 좀 어렵긴 하지만 또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곳에서 무언가를 얻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0718님한테 작사 작곡을 꿈꾸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이나 가사는 대단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오늘 친구를 만나서 들었던 얘기나 저는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길을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어딜 가고 있는데 저쪽 길 건너에 어떤 남녀가 마주보고 서 있어요. 네. 적당한 거리로 서 있고 말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지나가다가 힐끗 봤지만 저 둘 사이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런 걸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보거든요. 상상해 보고. 그래서 그냥 그런 관심들이 다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드라마일 때도 있고요. 네네네. 영화일 때도 있고 만화책일 때도 있고 뭐 다 매번 다른데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보면 그게 가사가 되는 것 같고 온갖 곳에서 정말 관심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거 물음표를 진짜 띄지 말아라. 그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사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두리번거려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주변에 뭐가 있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마이크가 있고 내 앞에 종이가 있고 내 옆에 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매개체로 이제 표현하려고 그럼요. 노력을 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0718님 외에도 또 많은 분들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 푸른밤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자, 공연 계획도 여쭤보고 싶어요. 공연 있으신지. 공연을 사실 제가 그 많이 못했었어요 지금까지도. 네네. 근데 이번 앨범 내고 이제 소극장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아마 소극장 공연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5월에는 이제 페스티벌 무대에도 좀 서게 될 것 같고요. 정말요? 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페스티벌 무대 서봤는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매력이 들어서, 있죠. 네, 그래서 들어서 소극장 공연 4월 달에 하고 또 5월 달에 페스티벌 무대도 서고 뭐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4월 달에 공연. 네네. 언제 어디서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푸른밤 들으시는 분들도 4월 11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왔는데 제가 정확한 극장 이름까지 스케줄이 오늘 나와가지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학로에서 4월 10일. 11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또 자세한 정보가 곧 네.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이제 막 준비해야 돼서 저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좋은 공연으로 또 찾아와 주시고 네. 자, 푸른밤 심야포차에서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가장 심연보답다, 심연보스럽다 그런 음악 어떤 음악일까요? 저는 그냥 가장 일상적이고 네, 가장 별것 아닌 얘기들이 제 가사고 제 멜로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악이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음악이라는 것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지금 오늘 심현보 씨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부분이 되게 뭐랄까 음악관이랑 그런 분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란 게 금방 얘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저도 음악이 이야기라고 항상 어디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나중에 어디서 뭐 맥주라도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알려주십시오. 맥주라도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사 쓰는 법 좀. 아, 이게 심야 코사인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이게 하고 나면 술 먹고 싶어져요. 그러네요. 이게 코너가 그런 이유가 있네. 그래요. 뭐 또 음악은 이야기다라는 공통점도 우리가 찾았습니다. 아, 좋아요. 아,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뭘까를 요즘에 막 생각해봤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직업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취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음악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 사람 요즘에도 맞아 잘하고 있더라. 정말 이 사람 뭐 그런 얘기만 들을 수 있으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0929님 분명 쫑디랑 심현보 씨 두 분 오늘 처음 봤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진짜 편안해서 절친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심현보에게 종현이란? 이게 심현보차에서 가끔 정말 등장하는 정말 가끔 그리고 심지어 저랑 친한 분들 나왔을 때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심현보 누구에게 종현이랑 이런 거. 저는 오늘 되게 놀란 게 제 종현 씨 음악도 다 들어봤고 뭐 활동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도 들었었지만 음악 얘기할 때 눈이 진짜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종현 씨보다 음악을 조금 더 오래 한 그냥 어떤 형의 선배님이죠. 아는 형 입장에서 되게 뿌듯한 것 같고 심현보에게 종현이랑 종현이란 곧 친해질 동생. 오, 절친 같아요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곧 친해질. 곧 친해질. 아 근데 확실히 이건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정도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으면 제가 오늘 심현보 씨에게 아이런 이 실수했던 거 빼고는 아 그게 실수예요. 아이런. 그게 오늘 방송에서 가장 솔직한 것 같았어요. 아이런. 아이런 이거 했던 거 말고는 거의 뭐 공통 분모가 심한 게 많았기 좋아요. 때문에 자, 뭐 앞으로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앨범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앨범이 되게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노래하거나 무대에서 연주하거나 이런 걸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는 막 급하게 생각 안 하고요. 앨범 활동이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시작으로 해서 좀 이렇게 꾸준히 좀 이렇게 음악도 들려드리고 무대에도 서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좀 많은 공연과 그런 것들로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휙휙 지나갔네요. 이거 뭐 1시 반이요. 1시 반. 시간이 1시 반이에요? 퇴근해야 돼. 퇴근. 자야 돼. 자야 돼요. 1시 반이구나. 아, 이런. 아유. 자, 마지막 곡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마지막 곡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 두근두근 오늘은이라는 곡입니다. 저랑 친한 후배들 같이 작업했는데 스위스로 융진 또 옥상달빛 권순관 씨 이렇게 함께했어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장경혜님이 두 분 진짜 한잔 하시길 절친 되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한번 인증샷 방송이랑 관계없이 한번 와야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 노래 들으면서 심현보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심현보의 두근두근 오늘은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문자가 왔다. 그 애였다. 우린 몇 가지 공통점으로 친해졌지만 싸우고 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의 번호를 지우고 영영 연락 안 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문자를 보낸 그 애는 이렇게 말했다. 난 이제 너하고 연락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친구 사귀면서 잘 지내다 보면 나처럼 생각도 안 날 거야. 그땐 아직 내 마음에 빈 공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매정하게 말하는 그 애가 미웠다. 그리고 몇 달 후 그의 말대로 친구도 사귀고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무렵 그 애에게서 문자가 왔다. 옛날 폰 보는데 너 번호가 있길래 졸업 축하해. 문득 누군가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기억은 없어지지 않고 묻히고 묻혀있는 거라는 말이. 새로운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픈 기억들을 덮고 있었던 것들 뿐이었다. 그 애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다시 떠오른 기억과 그리움, 이 마음을 다시 묻기 위해서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다빈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다빈님 신청곡 성시경 박정현의 우리 참 좋았는데 였습니다. 4478님 새 글 제 사연 같아 괜히 이런저런 생각해봅니다 하셨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연애하는 사람들도 이런 감정 느낄 수 있고요. 친구와 이렇게 멀어졌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나 이제 너하고 연락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와, 이 얘기 정말 가슴 찢어지죠.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이 이야기를? 저는 이 얘기 듣기 무서워서라도 연락 못 할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제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상대방이 내가 없어도 너무 잘 살고 나라는 사람이 이제 뭐 예전처럼 그의 인생에서 뭔가 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림자를 띄릴 수 없다라는 걸 나도 이미 암묵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뭔가 실제로 받아들이기 싫어서 입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전해 듣고 싶지 않아서라도 아무리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인데. 1989님 저는 색을 보내주신 분의 반대쪽 입장이었는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들 다르고 느꼈던 추억들과 기억들이 다르니까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색을 또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막 이렇게 접해서 듣다 보면 아 그래 나도 결국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들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유민지님 심야포차는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최대한 매일 들으려고 하는데 늘 금요일은 방전이라 못 들었어요. 앞으로 자주 들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방전 주무셨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래요. 뭐 생방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피곤하시고 그런데 막 안 돼 들어야 돼 막 이렇게 사명과 의무감으로 또 함께 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다시 듣기가 또 있고 하니까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그래도 푸른밤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8872님 오늘 찍은 졸업식 사진을 다시 돌려보는데 아빠랑 찍은 사진이 두 장밖에 없어서 아빠한테 사진만 찍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요. 엄마만 학사모 씌워주고 왜 그랬을까요? 가족 사진이라도 찍으러 가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가족 사진에는 여행 갔을 때 사진은 대부분 아빠가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에는 아빠가 많이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가족 사진 저희 어머니도 찍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괜히 저는 아니 뭐 그걸 굳이 찍어서 걸어두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투덜투덜 거렸는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뭐 같이 함께하는 뭐 가족 간의 뭐 이런 사랑과 그런 것들 표현하기에는 함께하는 일상의 시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런 걸 추억들을 공유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좀 더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추억을 만들려는 노력일 텐데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더 잘해야겠죠. 그런 마음을 미리 알고 좀 더 챙겨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3167님, 종현씨, 저희 부부는 지금 남해에 내려가는 차 안이에요. 주변에 차도 없고 엄청 깜깜하네요. 저희 신랑 졸음운전 안 하려고 반팔 입고 운전 중입니다. 조심히 무사히 도착하도록 종현씨가 문자 읽어주세요. 꼭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남편분, 신랑분 졸음운전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혹시 피곤하시면 휴게소 들리셔서 푹 쉬고 내려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니까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혜정님, 내일 발렌타인데이인데 솔로라서 혼자 지낼 것 같아요. 저랑 갔네요. 밤에 꼭 푸른밤 찾아올게요. 저랑 갔네요. 이것도. 그땐 쉬러 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없애버리려고 오는 거죠. 이것도 저랑 같아요. 좋은 곡 많이 틀어주세요. 근데 내일은 연애 관련 노래는 금지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랑 또 이게 마음은 같지만 또 너무 또 솔로 분들만 챙겨드릴 수 없고 발렌타인데이는 또 커플 분들이 달콤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니까 또 조금 배가 아프더라도 챙겨드려야겠죠. 어쨌든 호혜정님 저랑 정말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위저의 아일랜드 인터선, 아일랜드 인더선,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복. 이 곡은 유지원님 신청곡입니다. 이 곡 어제 나온 곡이죠? 가사 참 재밌던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어떤 정막 정현종 좀 쓸쓸한 시간을 견디느라고 들꽃을 따서 너는 팔찌를 만들었다. 말없이 만든 시간은 가히 없고 둥근 안팎은 정막했다. 손목에 차기도 하고 탁자 위에 놓아두기도 하였는데 네가 없는 동안 나는 놓아둔 벚꽃 팔찌를 바라본다. 그리로 우주가 수렴되고 쓸쓸함은 가해 없이 퍼져나간다. 그 공기 속에 나도 즉시 정막으로 일가를 이룬다. 그걸 만든 손과 더불어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나 저희 제작진은 오늘도 생방에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갈 예정이라 뭐 딱히 없는 셈이네요. 혼자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고요한 정막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푸른밤이 친구처럼 정막을 달래줬다면 저는 참 그래도 보람이 있는 불금 근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 꽃샘추위도 아닌 것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날이 꽤 쌀쌀하죠.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우리 가족들 고요함을 달래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킨의 Silenced by the Night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